육신에는 양식을 먹이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잠깐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돼. 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탁 먹여놓게 되면 하루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 이거죠. 지난 주간에 성경을 좀 읽었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영적인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양식을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걸 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건 우리에게 미국 생활에 살 때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을 일체를 달라는 청구다. 요한 칼빈 선생과 말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 생활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슈런스 돈 내야 되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프리스쿨도 보내야 되지 않냐요. 뭐 이런 일체의 생활 필수품을 우리의 필요한 니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어떻게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일단은 문자적으로 칼빈 선생의 말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오늘 아침에도 내게 빵을 주시고 또 내가 이제 직장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차가 필요하고 가스값이 있어야 가스를 넣고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지원 집사님이 새 집을 장만해서 그 사이프레스에서 우리가 가서 셀교회를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은 미국 와서 첫 번째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뻐하며 왔는데 우리 권장로님이 화가 나서 사위와 딸도 집을 사는데 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당장 로미타시에 한 2,700스퀘어피트 큰 집을 에스코를 시작해가지고 8월 말이면 그 집에 이사한다 그럽니다. 9월 달이면 셀교회를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집이란 건 뭡니까? 이건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 필수품이야. 처음 미국 와서 바로 집을 살 수 없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 집을 사잖아요. 집을 달라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차를 달라는 건 욕심입니까? 미국에서 생활 필수품이야. 최소한의 미국 살 때 필요한 의식주와 기타 일체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 때 차를 사달라 2학년 때부터 차를 사달라 해서 3학년 때 차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대학교 3학년 딱 되니까 차를 사달라 그랬어. 그래서 차를 사준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 둘째 아들 조셉이의 결혼인데 지난 10년 동안 그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만 졸업한다고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한 5년 동안 이제 미국 직장들을 나이키하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장 전문직에 대한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직에 종사해서 이제는 결혼해도 이제는 가정을 꾸릴 만한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나이 35살이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늦어졌어. 여러분 이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은 그 내 삶의 배우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배우자를 만나는 건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에요. 가정의 대사인데 그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 인슈런스 페이하는 것,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할 아내, 남편, 기타, 그리고 건강 이 모든 일체가 다 이 가운데 이 기도 제목에 속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그럼 무슨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제일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겨버리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리 오늘날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today 오늘 하루분의 생활 필수품을 구하라는 건 내일과 장래의 문제에 대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분의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걸 세 번에서 여섯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장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오늘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에 대한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윤지원 집사님 집을 샀으니까 이거 페이멘트 하려면 이거 큰일 났죠. 그죠? 권장로님도 이제 페이멘트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집 사면요. 그 다음에 다 잘 풀려요.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집을 페이멘트 못 해가지고 집을 그만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질없는 걱정을 자꾸 하거든 자꾸 계산을 하거든 인간적인 계산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다 미래는 맡기라 이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새를 봐라 백합바 봐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0만 명의 미군들이 2차 대전의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때문에 걱정하다가 200만 명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전쟁터에 간 아이들, 딸, 아들을 걱정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부모들 그리고 가족들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 아닙니까?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 걱정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에 대해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상해서 미리 땡겨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40%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22%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걱정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그러니까 다 종합해보면 진짜 염려 근심하는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미리 앞당겨서 이게 암이 아닐까? 아,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닌가? 아, 앞당겨서 이러다가 내가 뭐 수를 당하는 게 아닌가? 매일 베라벨 걱정을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다가 이게 96%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4%밖에 안 된다. 그 실제 일어나는 그 일은 내 인간의 힘으로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게 되면은 96%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앞당겨서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라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그 제자 훈련할 때 아들랭크라는 사람의 수요일 염려 박스를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아들랭크라는 실업자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비즈니스 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렇다. 일주일 내내 염려하지 말고 하루를 딱 정해놓고 수요일 요 날만 하루 딱 염려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염려하자 해가지고 걱정되는 일 있으면 종이다 딱 써가지고는 수요일 염려 박스에다 집어넣었어요.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다 펴가지고 읽어보게 됐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염려 근심하던 문제들이 며칠 뒤에 종이를 펴서 해보니까 다 해결이 되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 근심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중대한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 commit yourself to the Lord. 하나님께 다 너의 염려 근심을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total commitment, 전적인 위탁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이 참된 제자라 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주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 그 다음에 너의 짐을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께 너의 짐을 다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다 맡기란 거예요. 그 믿음은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장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요.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존해서 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손은 인간의 손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땀을 흘리는 인간의 손이 바로 보이는 손이라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은밀하게 내 인생 뒤에서 내 곁에서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인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질 못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손을 봅니다. 밥콕이라는 신학자는 떡을 보면서 오늘 내게 딱 아침에 먹는 떡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잖아요. 방앗간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요. 땀을 흘리며 수고한 농부의 수고가 있고 농부의 수고 배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미풍 바람과 비와 해가 있고 미풍과 비와 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다. 결국은 떡을 보게 되면 이 떡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 배후에 역사한 것을 묵상하라.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 가족 따라서 미국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곳에 오게 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이민 초청을 두 번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 투표를 해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됐어요. 그래서 그때 일찍 왔으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면 그래서 나는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한국에서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엉뚱한 미국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해 줬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계획과 내 스케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한 달 정도 지나자 다 떨어지게 됐어. 인간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한 달 후에 하나님이 하늘 양식,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게 해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뀌게 됐어. 그래서 매일매일 출애굽기 16장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식은 이 만나라는 건 일용할 양식 데일리 푸드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나가서 거둬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 이야기 하나하고 마칠게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긴다 그러니까 무슨 덩구름 잡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주님이 저를 불렀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의 생활 문제는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먹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한 5년 목회하고 또 미국에 와서 지금 36년 이상 이곳에 살면서 또 목회를 하는데 쭉 돌아보니까 뭐 교회가 뭐 중형교회가 되든지 교회가 수십 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하든지 간에 지금 쭉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교회의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제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뭐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목회를 못해서 막 딴 데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줬어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제가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마이너스 재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희한해요. 다른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사례금도 못 받아서 뭐 자동차 인스트럭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테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 테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미국 생활의 필수품의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저는 저의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시다. 한번 찾아보죠. 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요거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잘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두 가지는 제일 먼저는 먹을 양식은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참 먹을 양식 미국에 살 때 여러분 한 3, 4명 가족들이 살라 그러면 최소한 애트리스트 $5,000, 5,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생활비가. 고기, 그 고기 먹을 양식이요. 그 다음에 심는 씨앗이 있는데, 이 심는 씨앗이 뭔가 하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선교하려면 선교비도 필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또 좀 구제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바로 씨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클레임을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클레임하세요. 기도합시다. 옛날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도